8월 첫 밤이자 휴일 밤에 FM 영화 음악 정우님입니다. 어떻게 푹 쉬셨어요? 하긴 학생 여러분은 방학이라서 수험생들을 빼놓고는 매일매일이 휴일이겠죠. 그래서 요즘 학생인 제 친척 동생들에게 전화해보면요. 오전 11시에도 자고 있고 오후 3시에도 자고 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뭐 깨워서 물어보면 휴식을 취하는 거라나요?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요. 아무리 방학이라도 가족들 모두 함께 쉬지 않으면 뭐 자고 먹고 쉬고 하루 종일 그래도 휴식을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방학을 즐기는 시간에 땀 흘릴 가족들 모두를 생각해서 잠만 주무시지 말고 가족들이 돌아올 저녁 시간을 대비해서 재미있는 일, 멋진 일 한번 꾸며보시죠. 다가오는 8월 1일 첫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싶다고 하신 경북의 김형준 씨 듣고 계셨죠? 영화 워킹걸 중에서 The Lady in Red, 크리스 버그의 노래였습니다.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편한데 심심하고 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정설 학생. 8월이 시작됐으니까요. 새 공책에 아주 깨끗한 글씨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남은 방학도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요. 경기도 고양 서승현 씨가 아주 재미있게 본, 감명 깊게 본 영화 10편을 적어주셨는데요. 휴머니즘과 아프리카 특유의 배경음악이 어우러진 파워 오브 원, 그리고 명연기, 명장면, 기가 막힌 음악이 조화를 이룬 아웃 오브 아프리카, 주윤발의 허무적인 표정 연기를 잊지 못한다고 하신 영웅본색 원, 마지막 장면 때문에 모두가 다 기억할 시네마 파라다이스, 또 비극이기에 더욱더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아주 색다르면서도 신선한 욕탕에서의 키스신을 잊을 수 없다는 천녀 이혼, 그리고 대부 원, 케이프 피어, 유일하게 1편보다 재미있었던 터미네이터 2,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Way We Were를 꼽아주셨네요. 자, 이 중에서 제가 한 곡 띄워드릴게요. 대구 남구 대명 사동의 윤다룡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영화 추억, The Way We Were 중에서 레이칸 입싱어스의 노래입니다. The Way We Were.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 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take it in your hand. 마이클 크레트가 주도한 프로젝트 그룹이죠. 그룹 이니그마의 칼리송, 영화 슬리버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이 샤론 스톤, 이 배우 때문에 작년 여름이 더욱 더웠었죠. 그녀는 현재 마릴린 몬로 이후 최고로 관능적인 배우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녀가 원초적 본능의 대히트 이후에 선택한 영화가 방금 음악을 들으신 슬리버입니다. 슬리버라는 것은 속어로 낚시에 쓰이는 미끼 또는 통로가 좁고 긴 그런 아파트를 일컫는 말이라는데요. 이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영화는 뭔가 음모가 가득한 미스터리형의 영화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출판업자인 케이, 샤론 스톤은 이상한 일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최첨단 보안장치가 마련된 초현대식 건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이자 모든 방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피트, 바로 윌리엄 볼드윈이 이 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죠. 그러던 중 케이는 우연히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피트가 세입자를 살해하는 광경,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는 케이와 그녀를 밤낮으로 감시하는 피트의 숨막히는 두뇌 게임이 펼쳐집니다. 이 영화는 패트리어트 게임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진 필립 노이스 감독, 그가 연출을 맡았고요. 원초적 본능의 작가 조 에스타스가 시나리오를 썼다는 것, 또 샤론 스톤과 톰 베린저가 주연을 맡았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제작 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미국에서의 평가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죠. 원초적 본능에서처럼 작가로 출연한 샤론 스톤이 에로틱 스타로서의 이미지만 너무 의지했다는 그런 혹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입니다. 자, 요즘에 세계적으로 레게 리듬이 유행인데요. 그 레게풍을 선도하는 그룹이 있죠. UB40. 이 영화에 삽입된 그 그룹의 노래를 들어보죠. Can't Help Falling in Love.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And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슬리버 중에서 Can't Help Falling in Love, UB40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아주 로맨틱한 프랑스 코미디 영화입니다. Deux, 그러니까 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봉 제목으로는 Due의 두 연인으로 나와 있죠. 그야말로 둘의 얘기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 80년대의 파리 장인 이들의 아주 새로운 사랑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IQ0와 크레이지 보이 시리즈를 만든 클로드 지디 감독. 이 코미디 영화에는 일가견이 있는 이 클로드 지디가 연출을 맡았고요.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배우 제라르드 바르디오 그리고 한나스와의 청순한 마르슈카 데트메르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음악은 마농의 샘의 장 클로드 푸티가 맡았고요. 현대 음악의 작곡가지만 현재는 콘서트 개최 책임자로 일하는 마크는 파리에서 머물 집을 구하느라고 부동산 소개소의 여소장 엘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갖죠. 서로 일에 능력이 있고 또 개방적인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솔직합니다. 신세대식의 사랑법을 추구하죠. 그런데 마음은 영 머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요. 하지만 서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 두 연인은 결국은 아주 건강한 사랑의 방식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희생되지 않는 그런 관계인 셈인데요. 이 영화의 압권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교통 체증 속에서 산기를 느낀 아내를 위해서 남편 드바르디우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쓴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자, 이 영화 두 연인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영화 흑과 백의 연가, 원제는 퍼펙트 하모니, 사랑의 하모니 중에 삽입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너무나 밤에 듣기에 감미로운 곡이었죠. 이 곡은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윤하란 씨, 또 강남에서 SY라고 쓰신 애청자분, 그리고 서울 방배 3동의 이나영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조금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하셨네요. 이 사랑의 하모니는 50년대 미국 남부의 어떤 한 남학교에서 인종 문제를 다룬 케이블 TV용의 영화였죠. 그 주인공 테일러 역은 피터 스콜라리가 맡았고요. 91년도 작품으로 감독은 윌 맥켄지였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흑과 백의 연가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돼서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요즘에요, 그 91년도 앨범인 Dangerous에 들어있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Will You Be There가 한 영화에 삽입돼서 화제가 되고 있죠. 바로 Free Willy라는 영화인데요. 저희가 아직 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켓을 보니까요, 한 소년과 고래의 우정을 다룬 것 같아요. 아주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사이먼 윈저가 감독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노래 한번 들어보죠. Will You Be There, 마이클 잭슨입니다. be there in my trials and my tribulations, through our doubts and frustrations, in my violence, in my turbulence, through my fear and my confessions, in my anguish and my pain, through my joy and my sorrow, in the promise of another tomorrow. I'll never let you part, for you're always in my heart. Free Willy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부른 Will You Be There였습니다. 제 FM 영화음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한 선물 한 가지 남았죠. 바로 영화 시사회권인데요. 마리오 반 피블스 감독의 그 파시,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흑인 카우보이들의 활약상을 그린 조금은 색다른 웨스턴 무비죠. 8월 17일 화요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400분을 추첨을 해서 표를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8월 말에 시사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엽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엽서 위에다가요. 시사회 표 원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내일은요. 여러분들에게 패트릭 스웨이지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7번뿐만이 아니라 10번도 더 듣는다는 애청자분, 녹음을 해서 듣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광주 북구 두암동의 양재영 씨께 이 노래 띄워드리죠. 영화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에 삽입된 폴 맥카트니의 노래 No More Lonely Night. 오늘은 노데보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주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너무 반가워서 울 뻔했다고 하셨네요. 광주 서구 구동의 변수영 씨. 아마 이런 경험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에 삽입된 No More Lonely Night. 오늘은 노딜보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서 홍승혜 씨가요. 페리스 청춘에서 주인공 페리스가 부르던 노래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비틀즈의 Twist and Shout였죠. 아주 신나게 불렀었는데요. 또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김주미 씨는요.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여자 박사의 그 이름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로라 더니 그 역을 맡았었죠. 그 데이빗 린치 영화에 단골로 출연하는 배우인데 왠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에 이번에는 출연을 했네요. 자, 이 주라기 공원만 생각을 하면 저는 그 헐리우드의 거대한 시스템이 생각이 나는데요. 헐리우드의 선셋가에는 그 CCC로 불리우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 배우 공급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일 것 같으세요? 네, 바로 배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각 영화사의 배우 중에서도 엑스트라를 공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40대나 되는 전화기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답니다. 각 영화사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화에 꼭 필요한 역들,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흑인 역이라든지 에스키모, 뭐 중국 사람, 아랍 사람 이런 역을 주문해오면 이 회사에서는 등록된 배우들의 기록카드를 다 뒤져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엘리베이터 보이나 우편 배달부, 수위, 운전기사, 심지어는 길거리의 행인이나 레스토랑의 손님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바로 이 회사가 영화사로 보낸 소위 엑스트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엑스트라들이 영화에서 입을 한번 뻥긋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해요. 비록 엑스트라의 신세라고 하더라도 예스라든가 노라든가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것은 대사로 취급돼서 출연료가 시간당 $400나 된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그렇다면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들은 얼마나 받을까요? 그들은 시간당 한 $100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100 정도라면 참 상당한 돈벌이 같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의 일이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개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지면서 이 배우 공급 회사에서 부를 때만 달려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엑스트라 신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엑스트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워낙 각종 노조 활동이 활발한 곳이라서 이 엑스트라만 하더라도 엑스트라 노조가 따로 조직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원이 아니면 엑스트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 중에는 의사나 발레리나 운동선수, 목수 같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중앙 배우 공급회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매일 MGM이나 유니버셜 또는 20세기 폭스사 등의 영화사들은 자신들의 스튜디오 앞 게시판에다가 구하는 배역을 써붙여 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치 일거리를 구하는 부두의 노동자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풍경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엑스트라들, 사실 그들은 스타가 되기를 꿈꾸지요. 하지만 아무나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2, 3년 하다가 가능성이 안 보인다 싶으면 그만둔다고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나도 빛을 볼 날이 있겠지 하면서 기약 없이 이역저역 주는 대로 맡으면서 영화사 주위를 기웃거리다가 스타가 된 게리 쿠퍼나 클라크 게이블 같은 엑스트라들도 있지만요. 자, 여러분, Baby Alone in Babylon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세르지 갱스부르가 가사를 쓰고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을 편곡을 해서 제인 버킨이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보면 이런 노랫말이 나오죠. 바빌론의 외로운 소녀 하나가 홍수에 휩쓸려가고 있다. 전자음악과 락큰롤의 홍수 속에 배역을 찾아 스튜디오를 기웃거리며 제2의 먼로를 꿈꾸며. 자, 엑스트라들의 바로 그 심정을 마치 대변한 것 같은 노랫말인데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제인 버킨이 부른 엑스트라의 주제가 Baby in Babylon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영화 아담스 패밀리를 보면요. 무도회 때 고메스, 라울 훌리아가 크리스토퍼 로이드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때 고메스는 칼을 들면서 춤추고 막 굉장히 신나는 장면이었죠. 바로 그때 나오는 러시아풍의 민요 마무시카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이은경씨, 서울 마포구 도화일동의 김희성씨, 서울 은평구 응암일동의 조형진씨, 대구남구 대명팔동의 남현수 학생,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이명옥씨,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김지연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곡을 신청해 주신 경기도 안양 박달동의 진영씨와 함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here is no quibbling. The sweetest relationship is sibling to sibling. My emotions have left me dribbling. I'll stab anyone who starts gnawing and nibbling at my feelings for dancing in the graveyards where the maggots spill and poo. It's perfect for beheadings where the head says, how do you do? Mamushka, mamushka, I doff my old babushka with a hey and a hey and a hey and a hey and a dance of brotherly love. Just kill the carioca, continental says he kill. Garot the old gavot and disembowel the dipsy do. Mamushka, mamushka, let's dance it like Petrushka with a hey and a hey and a hey and a hey and a dance of brotherly love. Brothers! Brothers! Brothers! The brothers Karamazov and the German brothers Grimm. There's Orville Wright and Wilbur. Orville's nothing minus him. There's Smith brothers and the Marx brothers and the Ritz and the Brooks and the Everly brothers, Solomon brothers, Nicholas brothers, Crossing brothers, and Dr. Just brothers. Brothers! Big brothers! Watch the break the back! The Warner brothers, Harry, Sammy, Evan, and Jack. I know there's a host of others. I've had to neglect some brothers. Just too many names to cram. But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Mamushka, he comes with Mamushka.